Let's do this. On it. Blue eyes. 차갑던 너의 그 눈빛만큼 깊어가는 어둠. 죽게 잊힌 그런 기대도 없으니 되려 마음이 편해. 아득히 아련한 저 달빛도 날 비친 듯해 기나긴 밤을 털어 이렇게 천천히 walking and walking 두 발이 또다시 날 제멋대로 이끌어내 참을 수 없이 틈이 없는 너의 눈빛 어린 이 입술 마저 눈을 잠시 감아주지 어둠 안에 가르치는 우리 둘만 아는 이야기 다른 사람한테 내자 뜨겁게 만드는 사람 그렇게 마시는 하나 뜻에 몰기는 그런데도 너의 그 모션들이 손들이 내게 눈이 감네 진정한 너의 그 발걸음도 흐트러져 볼래 긴장이 풀어 내게만 baby 천천히 walking and walking 이 밤에 머무는 경계심도 필요 없게 빠져드는 대답은 가볍게 퍼진 이 한숨 내가 모른 이 입술 한 발 두 발씩 미끄러져 가듯이 닿을 듯 가까워 너를 태우는 모션 아무것도 모르게 두려움에 가린 달빛 뭐와 What?